두려워도 양달래 수 난 남의 덕에 핍박기로 와도 going my way 나다운 상태가 커지는 목소리 기쁨의 숨소리 순간 느껴서 난 꿈을 이룰 거란 girl